어제 머리 했어. 색도 좀 바꾸고 어제는 좀 이상하게 시간이 남더라고. 아니 지금 내가 너랑 왜 통화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... 알았어. 잘 지내.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,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너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눈 내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만 동안 말을 삼킬 수 없어 It's not fine 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만 동안 말을 삼킬 수 없어 It's not fine 지내란 말이 전부였던 담담한 이별